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호의 거전적 노작 자주성을 견지하자와 격렬한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호의 거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7월 8일에 저음해서 마지아르 신문 소보 치아그가 게재했습니다.